2주년 특집 대영업. 대영업. 창고 대방출. 셋이 할 수 없었다. 창고 대방출이죠. 저희 합의를 못 봤습니다라는 어떤 특집인가요? 아니요, 합의를 못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본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회를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셋 다 뭐 같이 얘기하기 좀 어렵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공식 방송으로 공식 녹음으로는 될 수 없지만 네. 근데 리스트 보니까 제가 좋아한 두 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분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네, 겹치는 게 많아요. 두 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 자 팬팬님 뭐죠? 저는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아, 카우보이 비밥 짱이죠. 진짜? 진짜 그렇게 살게? 나 되게 좋아해요. 저 집에 박스셋 블루레이 있어요. 아 블루레이 DVD 있어요. 자. 저는 보긴 봤어요. 의외네. 준 씨는 뭐예요? 신드렁하네. 아 이거 뭔지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서로? 아 제가 꼽은 작품이야? 아 아니야 아니었어 나부터 하라고? 순서대로 나부터 해? 아, 그래 뭐 그럼 뭐 뽑아보죠. 아 저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을 뽑았습니다. 고전이죠. 고전이네. 네. 다 이거? 고전을 뽑았네요.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카우보이 비밥도 오래됐죠. 고전이죠. 고전이 20년 됐나요? 이젠 고전이죠. 20년 됐어요. 진짜 딱 20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무슨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상 같은 게 있는데 1회 대상작이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은 96년도 영화 들은 98년. 8년? 딱 20년 됐네. 딱 20년 됐어요. 2000은 2000은 몇 년 됐어? 56년인가 54년. 그러니까 1954년 거 아닌가요? 저작권. 아, 저 히치콕 진짜 좋아하거든요. 히치콕을 자영업자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히치콕 한 얘기하려면 작품을 일단 꼽는 것도 힘들고 네,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걸 다 같이 보자고 추천하기가 힘들어. 히치콕 영화를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그때 사이코 엄청 좋았다. 사이코 말고 히치콕 영화 많은데 새해도 좋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도구는 뭘 뽑으셨죠? 저는 네 레이드. 네. 레이드를 필두로 성룡 얘기를 조금 붙일 거예요. 네. 레이드가 준가요? 네. 레이드가 준. 저 레이드 진짜 좋아해요. 인도네시아 파워 리얼 액션. 옹박도 같다. 안 그래도 옹박 얘기를 제가 조금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21세기의 액션 폭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최고 최상급이다. 저 고백하다 해도 돼요? 저 레이드 보고 이거 가리키는데 가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배웠거든요. 아, 신라슬 학교에 아니 한국에서 가르치는 거 있었어요. 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나 봐. 미쳤어 그때는.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도구부터 나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저부터 할까요? 레이드와 성룡? 레이드와 성룡은 접점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성룡을 하려고 그랬어요. 성룡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레이드로 넘어왔는데 어떤 액션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액션 시퀀스의 원형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뭐 네. 한국에는 이제 요즘은 좀 뭐 말이 덜하지만 정두홍의 날것이라는 스타일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감독, 그러니까 무술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감독의 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으면 이런 액션이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에 요즘 약간 배우 뭐 굳이 따지면 제이슨 스타뎀 정도 그런 어떤 액션의 이것지만 어떤 이 감독의 이 무술은 이런 스타일로 찍힐 것이라고 했을 때 요즘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계선이 조금 많이 희미해졌죠. 정도 너무 옛날이라.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계보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라고 했을 때에 성룡 이후에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변 지형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된다고 생각해서 성룡을 좀 엮으려고 했던 거고 어쨌든 자 레이드 아저씨로 많이 처음에 알려졌더라고요. 이거 찾다 보니까 신라시라는 게 그 원빈에 나온 아저씨에 나왔던 그 상대편 킬러가 쓰는 게 신라시래요. 그 수영장신에서 쓰던 그 사람 둘이 그 사람이 하는 액션 자체가 이제 신라시라고 하던데 이건 정말 약간 맛보기고 이 사람이 이 영화가 좀 흥미로운 게 감독이 이제 웨일즈 출신의 가렛 에반스라는 감독이에요. 네.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큐를 찍는데 신라시라는 걸 그때 발견을 한 거야. 이 무술이 너무 짜인 거야. 나는 이걸로 반드시 영화를 액션 영화를 만들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양덕이 또 덕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이걸 찍는 과정에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인 이코 우에이스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랬고 실라시라는 게 종류가 200개가 넘는데요. 맞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코 우에이스가 어릴 때부터 했던 거를 이제 이걸 갖고 온 건데 그 종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파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해동검도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기도도 무슨 뭐 관관과 이런 식으로 해서 파가 좀 나뉘는데 네. 실라스는 엄청 많대요. 어쨌든 그런 것이어서 이 사람과 해갖고 만든 것들인데 처음에는 뭐 메란타우라는 거를 해서 약간 좀 시범작처럼 했었고 네. 전 세계에 알려진 게 사실 레이드죠. 메란타우는 뭐 저 봤는데 저도 메란타우 네. 봤는데 그냥 레이드를 또 보시는 게 네,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메란타우가 넷플릭스에 있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레이드를 보고 궁금 이 감독 그럼 전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대신 봤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레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레이드 연작이라고 했을 때 좀 흥미로운 게 네. 1편하고 2편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그쵸, 제한된 공간에 이 건물을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조금씩 탈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2편은 거기서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양한 곳에서 벌어진 액션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가렛 에반스와 이코웨이스의 그 실라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공간만 달라져 버리니까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만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걸리는 거 액션을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저는 1편은 맨몸으로 하는 다이아드 같은 느낌. 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맨몸 다이아드. 그 빌딩을 이제 그 안에서 밑에 층에서부터 올라가서 깬다는 어떤 그 도장깨기 같은 도장깨기요, 느낌. 맞아.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뭐지? 그 이소룡이 해왔던 그 방식이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아까 토니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토니자 옹박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리얼 액션. 맞아요. 이 말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성룡은 늙었고 뭐 이연걸은 이소룡은 죽었고 이연걸은 느리다. 이제 옹박 뭐 토니자 막 이렇게 막 왔었단 말이었고 아이튼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다른 사람도 되게 많았어.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무에타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리얼 액션이라는 말이 붙은 게 그때 한창 또 한국에 되게 리얼 머다가 좀 유행할 때였는데 진짜 때리는 카메라 보통 이제 우리가 액션은 합이고 약간 때리는 장면들을 고개를 돌려서 피하거나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컷을 안 끊고 정말 안 끊고 때리는 거를 그냥 보통 무릎을 해서 뭐 얼굴을 찍으면 보통 뭐 컷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냥 원 컷으로 가는 거야. 얼굴을 날리는 거를. 그리고 보면은 진짜 아프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그 토니자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을 했던 게 저 엑스트라들은 각본을 그렇게 열심히 본다더라. 어떻게 내가 맞을지를 알아야 내가 좀이라도 덜 아프게 맞으니까 엑스트라도 각본을 열심히 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관객들도 저도 지금 옹박 토니자 얘기를 딱 하니까 아프겠다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인공이 엑스트라 배우들을 때리는 영상으로 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것이 어떤 면에서는 리얼 액션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 옹박 뭐 1편도 그렇고 시리즈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똠양궁 다양하게 나왔잖아. 뭐가 나왔는데 사실 똑같아요. 재탕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부실하죠. 부실하죠. 전부 다 보면 약간 사실 남 때리는 거는 사실 한두 번 재밌고 계속 보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가렛 에반스는 이거를 영화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2편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얘기지만 2편 같은 경우는 그게 나와요. 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는 사람이 나와. 기억나요. 그게 나오니까 2편을 보실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간만에 보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있고요. 다시 액션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진짜 폭력 영화예요. 정말 액션이 아니야. 폭력이에요. 맞아.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수위가 일단 다 청불 아닌가요? 네, 둘 다 청불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탁탁탁 때리고 이렇게 척척척 하다가 결국에 얘는 뭐 머리를 맞든 배를 맞든 윽 하고 쓰러지고 다음이 나오는 그 벨크스트롤 옛날에 그 파이널 파이트라고 하는 그런 게임 형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들이 한둘씩 나오면은 주인공이 퇴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어떤 액션의 원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 네. 아 쟤는 이제 뭐 좀 쪼랩들은 한 방 맞고 떨어지고 좀 중간 보스급은 몇 대 좀 한 10분 정도 싸우다가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다는 말이 정확해요. 자비가 없어. 네. 진짜 얘가 자비가 없어.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니까 보는 내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화들이 총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칼과 총을 적극적으로 써. 칼, 총, 뭐 쇠꼬챙이, 뭐 야구배트, 뭐 망치.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쓸 주변의 모든 거를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유리, 네. 온갖 것을 다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 잘 못 보던 영상들 있잖아요. 보통 머리에 총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안면에는 총을 잘 안 쏘잖아요. 이 영화는 안면에다가 총을 다섯 방씩 쏜단 말이야.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감독도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벽돌 같은 거에 얼굴이 뭉개지는 장면이라거나 오금에 칼을 찌른다거나 뭐 배를 찔러서 이거를 돌린다거나 형광등을 목에 찌른 다음에 얘를 돌린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그냥 느닷없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되어 왔던. 맞아요. 보통 액션 합에 그동안 우리가 안 쓰던 것들로 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영화 보면서. 저도 그게 충격이. 저는 이런 게 약간 길티 플레저인가 봐요. 페페님 워낙 그런 거 좀 좋아하시네요. 고어. 예,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게 또 이게 단순히 그냥 고어를 전시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건 전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우리가 어떤 음악을 했을 때에도 강세를 중간에 땅땅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 자체가 강약 중강약이 없고 강강강강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맞아. 약이 없는 영화다 보니까 모든 그 강강강강글 사이에 강세를 한 번 더 찍어주는 걸로 강 중에 약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리듬감을 창조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놀래키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되게 타격감을 주기 위한 어떤 다 장치들이어서 타격감과 그리고 처절함 그리고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안 그러면 내가 죽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되게 건조하게 옆에 있는 거 그냥 갖다 그냥, 보이는 거에 찌르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좋은 액션 영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액션 시퀀스를 찍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이 액션 시퀀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화들이 특히 어떤 아까도 옹방 얘기를 했지만 시나리오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메란타우라든가 이제 이 우케이오 이코 우에이스가 만든 출연한 다른 감독의 영화도 봤는데 그냥 액션 시퀀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영화가 그냥 전개가 돼. 그러다 그냥 싸워. 그렇게 끝이 나고 또 다음 시퀀스까지도 지루한 걸 봐야 되고 또 액션이 나와. 네. 근데 이 영화는 물론 그런 게 없진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는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싸워가는 방식이 감정이 인물들의 감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잔혹한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얘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과 절박한 감정으로 싸우느냐를 그런 효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 레이드 원투 다 아마 영화제에서 본 것 같은데 전 다 다행히 정식 개봉으로 저는 봤어요. 안 놓치고. 근데 그 영화제에서 그때 프로그램인지 아무튼 뭐 누군가가 이거 되게 주의했었어요.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액션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왔다가 세다고? 나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왜냐면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세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옹박처럼 그러니까 유쾌하지도 않고 유머러스한 것도 아니고 유머가 일단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운드 유머가 있을 리가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웃긴데 액션 영화에도 그 젠틀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이아드 같은 거 생각하면 그쵸, 네. 그건 되게 유머러스하고 페이소스 액션이잖아요. 킹스맨에도 잔인한 장면이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젠틀한 영화고 저는 좀 딴 얘기지만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볼 때 좀 제일 어이없는 부분이 막 총 갖고 막 싸우다가 막판에 주인공과 악당이 딱 1대1 상황이 되면 갑자기 총알이 딱 떨어져서 갑자기 뭐 이러지 말고 뭐 주먹으로 승부하지 약간 그래갖고 대도하는 액션으로 막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끝나는 그런 영화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억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억지가 사실 없어 별로. 그죠. 그러니까 맨몸 액션이 마지막에는 맨몸 액션으로 해야 좀 이게 15분 정도 뽑으니까 그 그게 그냥 단순히 클리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면 그쵸, 수가 보이지. 레이드는 정말 그게 없죠. 없어요. 어. 레이드는 진짜 말 그대로 레이드 아닌가요? 정말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액션이 보는 사람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총든 애들이 막 쫓아오고 주인공은 막 아무것도 없고 막 좁은 복도인데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라는 그거를 매번 던져줘요. 그리고 쉬는 게 없어. 나는 그게 되게 이 영화를 좋아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던 그쵸? 게 쉬는 때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영화에서. 보는 사람도 잠깐 이렇게 잠깐은 관략근의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은 그런 것들이 짧게 짧게 있고 네네. 2는 그런 게 조금 긴데 네네네. 1, 2의 스타일이 그래서 사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같은 액션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원래는 레이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이드 2가 버렌달인데 부제가 애초에 레이드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를 이 사람은 써놨는데 투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를 돌고 돌고 하다 레이드를 먼저 만들었고 레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대박이 터지니까 이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를 또 다시 개발하고 개발하고 해서 레이드 2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것이고 인지도 면에서 그런 수밖에 없고 같은 또 배우를 데리고 하니까 그래서 영화 보면은 1편에 나왔던 그 아얀 로이안이라는 그 매드독으로 나오는 그 딱 봐도 인상적인 그 액션을 잘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같은 배우를 2에 다른 인물로 또 써. 워낙 잘하니까 스팀 뚝 떼고 해 그냥.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저는 2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액션으로 봤을 때 2를 훨씬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왜냐면은 실내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이 강강강강강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좀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저는 후반부에 약간 지루한 게 있어요. 후반부에 조금 처지는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2 같은 경우는 1편이 끝난 뒤에 딱 그 영화 시점상으로 2시간 이후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영화 시작하면 20분 만에 1편 얘기를 다 정리해버려. 좀 더 그리고 공간 좀 넓게 쓰잖아요. 훨씬 넓고 그러니까. 시간도 훨씬 더 길고 시작하면은 되게 광활한 들판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랬고 감독 코멘터를 들으니까 여러분 레이드 1 보고 오셨죠? 이 영화는 달라요. 답답하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한 1분간 풍경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자 우리 좀 릴렉스하고 가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조금 뭐 언더커버 경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레이드 3편이 네 제작 네 될 거라고 하고 아직 된 제작,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제작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 텀이 꽤 기네. 지금 그 가레데반스 감독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조금 많이 제의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레이드가 언제까지 속편을 계속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2편에서 되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쵸. 다음 편이 굳이 다음 편은 야쿠자랑 싸운대요. 왜냐면 마지막에 또 그렇게 일본 그 야쿠자들과 나오고 그렇게 끝이 났잖아요. 네. 이렇게 또 한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1편과 2편 저는 연작으로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그 둘의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제한된 공간을 보고 싶니? 자, 1편을 봐. 근데 좀 확장된 거 좀 보고 싶지 않니? 자, 2편을 봐. 이렇게 좀 나눠 놨는데 그럼 3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두 개를 적절하게 썼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프랜차이즈로 가는 게 어떤 흥행면이나 이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계산도 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갇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다행히 이 영화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네. 레이드라는 영화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레데반스라는 이름과 이코웨아스라는 이름 그 두 가지 때문이지. 네, 맞아요. 사실 어떤 공간에서 펼쳐지더라도. 이 둘이 이걸 해낸다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인 기대감이 있거든요. 약간 차이빙양이랑 장첸 같은 장첸 아닌가? 몰라요. 뭐 페르소나의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코웨이스라는 사람이 현재 마샬아트, 그러니까 어떤 무술을 하는 네네네. 영화 배우들 중에서 가장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봤을 때 견자단도 사실 이제는 좀 늙었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쵸? 이 무술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나이와 체력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전성기는 이제 다 지났죠. 그랬을 때에 물론 견자는 여전히 잘하지만 그랬을 때에 이 같은 배우를 데리고 가레데반스가 영화를 찍었을 때나 다른 감독이 찍었을 때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시라는 무술의 덕후가 되면서 이 영화를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라시라는 무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 그 무술 잘 모르지만 이 둘의 액션 합 같은 걸 할 때에 어떻게 찍고 카메라를 어떤 언제 돌리고 언제 컷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드 1, 2편이 나오겠지. 그죠, 확실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 같은 배우와 같은 무술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감독이 찍어버리면은 평이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맛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요. 네. 헤드샷이라고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다른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거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미드나잇 패션에 있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진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배우가 나온다길 그것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들었는데 그래서 15분 보다가 껐어요. 그냥 아 이건 재미없는 영화구나. 저는 심지어 스킵하면서 봤어. 액션만 보려고. 저도 사실 그 액션도 이 영화 볼 때 그렇게 스킵하면서 보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견자단의 살파랑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봤어요. 아 살파랑? 예, 견자단 살파랑에서 견자단의 액션이 그렇게 죽여준대 그러는데 견자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 기준에는. 맞아. 그래서 아 뒷부분 가가지고 액션만 딱 10분 딱 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거지만 유튜브에 액션 시퀀스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올라와 버리고 영화 완결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이드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 맞는 정말 좋은 액션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지가 않거든. 그죠. 액션 장면의 스토리의 일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만 봐도 끝내줘요. 저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올린 액션 영상들도 있어요. 그 공식 계정에서. 그래서 그것만 보는데 이거를 영화상에서 내가 이 맥락에서 보는 거랑 시퀀스만 봤을 때는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영화 한 편으로 보셔야 되고 저는 그것이 좋은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레이드 헤드샷은 진짜. 그러니까 레이드 2가 스케일 면에서는 재밌는데 저는 조금 실망을 했던 게 액션의 현실성으로만 따지면 좀 1편이 좀 더 사실감이 있고 2편은 확실히 약간 이 사람의 양덕적인 측면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1편이 약간 날 것 그대로고 네, 2편이 좀 장돌이 액션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현실에서 저렇게 장돌이를 갖고 액션할 때 저런 움직임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그치, 느낌이 그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상대의 캐릭터를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쵸, 좀 만화 같고. 약간 자기 그게 있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좀 굳이 비교하자면 좀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약간 게임 그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캐릭터들, 악당 캐릭터들에서. 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야구공으로 야구배트를 날리는 그런 조금 없잖아요. 근데 저는 레이드 뽕으로 그걸 참아내고 봤지만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재밌고 그런데 그러니까 레이드 1편을 보고 아 이렇게 사실적인 액션 이거를 기대하고서 또 2편을 보면 좀 다를 수 다르니까 물론 그 교도소? 교도소 그 비 젖어있는 엄청나죠. 그 분위기가 되게 끝내주지 않아요? 엄청나요. 아 진짜 교도소에서 펼쳐지는 모든 액션은 진짜 이게 정말 또 얘기하지만 영화 박물관. 맞아 맞아. 액션 그 영화 2000년대 거기 다 가야 돼. 아카이빙. 아카이빙 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정말 이게 문화 유산이야.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시퀀스예요. 사실 그 정도는. 정말 그리고 또 이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영화가 좀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흥미로운 거는 그 교도소 액션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테이크처럼 보이지만 버드맨처럼 여러 개로 쪼갠 거래요. 그래서 코멘터리 보면은 제가 여기서 컷을 했습니다로 컷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원래 한 번에 찍고 싶었는데 환경상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찍은 것처럼 보이게 이제 그렇게 찍은 것인데 충분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보기 전까지는 그 듣기 전까지는 그런 트릭들이 그런 트릭을 쓰라고 영화를 만드는 그쵸, 거죠. 그렇죠. 굳이 한 번에 그렇게 원테이크에 이렇게 막 목을 맬 필요가 사실 없는데 어쨌든 그 특히 또 저는 이 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좀 재밌는 것들이 더 많아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 처음 시작할 때에 화장실 그 좁은 한 칸에서 싸우는 뭐 한 수십 명이 몰려들어서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보면은 되게 화장실 한 칸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여기다 막 그렇게 하잖아. 그게 이제 벽을 그 이동식 벽을 설치해가지고 뒤로 뺐을 때 카메라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영화로 볼 때에는 공간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트를 움직여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를 빼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있는데 이 메이킹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액션이나 카체이스를 했을 때 못 봤던 카메라 워킹들을 봐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 메이킹은 못 봤어요. 그래서 카메라 액션 같은 경우도 밖에서 카메라가 쭉 오다가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에서 이걸 찍다가 갑자기 이게 뒤로 가서 뒷좌에서 카메라 찍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메이킹을 봤는데 그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찍었냐면은 까만 옷을 입고 의자로 분장해 있던 사람이 카메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찍.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아마 칠드런 오브 맨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 컷으로 이어가면서 그거를 찍는데 연속성으로 근데 좀 트릭을 써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를 아예 디지털로 쭉 그려서 보통은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진짜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못 봤던 그 앵글과 카메라의 워킹으로 이 액션을 보는 것이죠. 특히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2편이 그게 또 흥미로운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다시 봐도 재밌겠다. 되게 흥미로워요. 이 영화는 넓은 데서 하는 장면도 되게 좋지만 이 감독 자체가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방식으로 이걸 찍을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특기인 것 같아요. 감독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날것, 네. 리얼 액션 네. 이런 것 영화를 볼 때의 양가감정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1편 같은 경우가 72일을 찍었대요. 72일이면 72일 동안 찍었대요. 두 달 반. 두 달 반 정도 걸린 거죠. 그동안에 가장 짧았던 촬영 시간이 16시간이고 한 번에 가장 길었던 촬영 시간이 26시간이래요. 아, 진짜 힘들겠다. 그러고 크레딧에 의사가 12명이 나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항상 12명이 상주한 건 아니고 크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다고는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어쨌든 항상 위험이 있는 것이지.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뭐 한국 영화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이런 날것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싼 인건비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미권에 있는 웨일즈 감독의 이 감독이 딱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나쁘게만 보자면은 그 양가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를 보려면은 저렇게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갈아 넣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톰 크루즈가 위험을 감수하나? 아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스태프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편하게 찍을 수 없다. 스태프들이 고생하는데 이걸 할리우드의 풍경이 돼야겠다. 네 어쨌든 좀 그래가지고 그런 양가감정은 사실 있어요. 특히 비하인드나 이런 거를 좀 전 블루레이 사서 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게 좋긴 한데 그게 안전하게만 또 영화를 찍을 수가 없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데드풀 2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위험한 스턴트로 해서 사망 사건이 있었죠. 사망이 있었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정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는 볼 수, 이런 쾌감을 얻을 수가 없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환경에서 찍은 영화가 저한테 이 정도의 감정을 준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대충까지는 대충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그냥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 하겠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도 박찬욱의 박쥐 중에 그 360도 패닝하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랜 시간 배우들을 짜가면서 찍은 장면인데 그게 없이 막 쉬는 시간 제대로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그 장면이 안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필요한 고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생이 수반되는 것과 고생을 해야만 좋은 장면이 나와. 그치, 그건 다르죠. 이 전후관계를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 그쵸. 혹은 얘기하지 않고 고생. 얘기하지 않고 폭행 뭐 이런 거. 합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최악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배우도 오케이 하면 톰 크루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톰 크루즈 이번에 그거 다리 부러지면서 다리 부러졌다면서요. 근데 뭐 그 장면 그대로 넣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리 부러진 장면이래.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그 장면 너무 좋아가지고. 대단하다 진짜 네. 톰 크루즈. 근데 어쨌든 그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 환경 자체가 비정상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지 않느냐 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영화를 전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런 되게 여성 혐오적이고 끔찍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천하는 게 사실 마음에 되게 걸려요. 아 근데 아, 아 너무 아 좋은 영화는 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좀 아, 좀 그래요. 스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잘라냈으면 좋겠어. 원래 그게 그 장면이 없었대요. 근데 넣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것과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사실 좋아하고 너무 저 제가 엄청 말하는 영화면서도 그런 고민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액션 영화로는 진짜 탑이에요. 어, 어. 21세기 액션에서 저는 정말 탑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 그렇습니다. 성룡 얘기는 성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는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은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저는 그 물리적 타협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성룡 영화를 보고 자랐고 사실은 네, 네, 네. 그 영향이 저는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후에 버스터 키튼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성룡 때문이었고 그랬을 때 레이드는 폭력 영화고 성룡은 액션 영화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보통 이연걸, 그러니까 보통 이연걸파, 성룡파 이렇게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봤을 때는 성룡은 액션 주연이, 그러니까 주인공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아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저한테 처음 알려준. 성룡이. 아, 어, 그런 게 많잖아요. 아, 맞아요. 아픈 게 많죠. 약간 정말 좀 페이소스가 느껴지게. 네. 아까 다이아드 얘기 잠깐 했지만 다이아드 관련 글을 봤더니 그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는 장면이 되게 중요했대요. 그 영화에서. 아. 그리고 그거를 계속 영화 내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걸 계속 신경쓰고 아파하고 유리를 뽑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액션 배우를 볼 때 이제 이소룡처럼 완벽하게 정말 먼치킨이 있는데 성룡은 우리 주위에 그냥 싸움 좀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슈퍼캅이지만. 맞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 정말 항상 불리한 이 뭐 일대 다의 상황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약하고 나도 맞으면 아프니까 최대한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맥락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물 자체가 좌충우돌. 저는 그것이 어떤 현재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들의 어떤 원형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아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본 시리즈까지. 크게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다 이용하는 그 액션들이 그게 이제 영화적 맥락으로도 맞는 것이 나는 맞는 게 아프고 약하니까 그리고 일대다를 내가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걸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레이드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깡패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뭔가를 계속 맞, 샷건도 맞았고 지금 막 너무 못 싸울 상황이야. 그래서 다만 여기서 선을 넘으면 레이드가 되는 거고 선을 안 넘으면 아 깔깔깔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면 성룡이 되는 것인데 성룡은 또 그게 유명하죠. 내가 다 직접 스턴트를 다 하는 그러니까 조금 그 둘을 갈르는 것이 스턴트와 이제 폭력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룡은 저는 좋은 액션 감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감독 어 좋은 영화 액션 영화 감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성룡이 정말 헐리우드에서 찍은 거랑 중국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 찍은 거랑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를 먹어서도 헐리우드에서 찍은 거와 다시 중국으로 돌아서 찍은 거의 퀄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결국에는 또 비정상적인 영화 촬영에 이걸 들어갈 수밖에 또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 감, 그 두 영화 다 성룡도 그렇고 한 것이 다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 정말 액션 영화야말로 편집을 어떻게 하고 네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언제 컷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거를 정말 잘하는 게 저는 정말 성룡과 레이드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룡은 뭐 워낙 고전이고 대단하죠. 저희 세대 또래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성룡 영화 한 편 이상은 다 보면서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TV에서도 계속 오랫동안 했었고 폴리스 스토리 같은 거 진짜 많이 했었고 폴리스 스토리가 1, 2까지는 감독이 성룡이고 3편부터 감독이 바뀌어요. 단결의 감독으로 바뀌고 4편이 진목승 감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좀 톤이 가벼워지긴 하죠. 그래서 폴리스 스토리 자체가 약간 성룡은 그 경찰의 어떤 그런 애환이나 어려움을 되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액션 스타일 안에서. 1, 2편은 좀 어두운 편인데 3편부터는 정말 약간 그 블록버스터처럼 되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확실히 80년대에 찍은 영화다 보니까 좀 되게 납작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좀 어쩔 수가 없는데 환경도 성룡이 예전에 그 라디오스타가 아니라 무릎팍도사? 어, 네. 거기 나와서도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랬었지. 그러니까 뭐 건물에서 뛰어가지고 뭐 헬리콥터 붙잡고 뭐 이런 거 다 안전장치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실패하면 죽음. 그냥 거의 그 상황에서 끈 하나 달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진 장면들도 많고. 그니까. 어.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다 생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어, 그냥 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어. 그래서 실제로 그 성령 시퀀스들을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하! 하고 이렇게 뛰어요. 그게 보여. 심지어 영화상에서. 사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럼 그 시퀀스 우리가 못 본 거야. 그치. 어, 볼 수가 없었던 거야. 아니 뭐 밑에 좀 더 충분하게 안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쵸? 아니었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볼 때 둘 다 레이드도 그렇고 성년도 그렇고 어쨌든 제 인생에 다양한 액션 영화가 있었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현재 상에서 뽑는다면 이제 저는 성룡과 레이드를 꼽을 것인데 네. 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쾌감과 이걸 준 것을 아, 그 양가 감정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좀 어쩔 수 없는 좀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길티 플레저. 어쩔 수가 또 없는 것이고. 특히 또 매드맥스에 대해서 이제 김혜리 기자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항상 액션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또 남성이었고 냉장고 속의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영화상에서 그냥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뭐 매드맥스도 그렇고 아토믹 블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저는 제가 살면서 남성으로 봤기 때문에 저 인물에게 대입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아서 보통 우리가 액션 영화는 남자들이 좋아해 여자들은 뭐 로맨스를 좋아하지라고 보통 말한 것들이 정말 그런 것이냐 남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액션 영화들이 지금까지 더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최근에 과거의 액션 영화들을 다시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폴리스토리를 골랐다가도 제가 뺀 것이 그런 면에서는 너무 납작해가지고 아, 보통 근데 보통 액션 영화 남자들이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인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그런 얘기하면 저를 예로 들어요. 난 안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야, 난 아닌데라고 말을 아닌데? 들 정도로 일반적인 인식은 남자는 액션 그리고 실제로 액션 영화의 예매율을 봐도 그쵸. 실제로 남자가 더 많기도 해요. 사실 두드려 부신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막 살 막 도려내고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한다고 사회적인 학습 또 무시 못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맞아. 남자가 혼자 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칭릿 영화 같은 거 이제 요즘은 유행이 아니지만 그쵸, 그쵸. 재밌어요. 남자가 프라들입니다. 프린세스 다이어리나 이런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시선이 재미없는 남견이 있지. 남자로 하여금 남자가 만약에 혼자 가가지고 프린세스 다이어리 하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사회인가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이제 더 좋은 영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고 아 전체 액션 영화를 좀 신나게 보고 싶어요. 맘 편히 정말 좋은 영화를 딱 내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 그럼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아 근데 이 영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드 너무 좋은데 2에는 이런 장면이 좀 있어서 감안은 해야 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게 한 영화에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좀 추천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폴리스토리 그래서 뺐고 레이드는 그 시퀀스만 그냥 도려내면 돼가지고 네. 답은 매드맥스다. 매드맥스다. 돌고 돌아 매드맥스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액션 네. 영화를 저희가 액션 영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제가 21세기에 가장 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액션 영화인 레이드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팬팬님이 아, 저요? 네. 네. 다음 주 팬팬님의 카우보이 비법 영업을 기다려주세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하트와 다운로드도 함께